안 보여 마음이 너만 가리켜 거짓말처럼 떨리는 이 기분 처음이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기다려왔던 운명 같아 내 전부를 다 걸 만큼 너무나 소중해 I feel your heart, heart, heart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해 나도 몰래 두 눈을 꼭 감았다 뜨곤 해 Make you feel my love, love, love 이제 너는 너 혼자 아니야 내 사랑은 날마다 더 커져가 정말 너 하나밖에 몰라 You're the only one for me 오직 나만을 봐줘 세상 끝에 있어도 다툼 that's not a problem 모든 시작은 서툴고 어설퍼도 오열한 강해져 yeah. 사랑은 원래 없어 yeah. 진심인지 아닌지 재는 건 구속이 아무러나 될땐 이건 어떤 조절이 필요해 계속 사랑을 말하면 영혼의 감정은 자연히 해소돼 You gotta trust me right now yeah. Bye bye bye 슬프면 goodbye 이 만남을 소중히 해 네가 나 자신인 것처럼 어떻게 이런 마음을 아름다움에 존재하는 걸까 저 하늘의 별을 따오매 가능하다 해도 내겐 상대 안 돼 날아갈 가슴 겨진 천사의 날개 I feel your heart, heart, heart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어 여자만 하나의 타임 맞추고 싶어 Make you feel my love, love, love 이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한 이 다 설레 쉽게 놓지 않을 테니까 You're the only one for me 오직 나만을 봐줘 세상 끝에 있어도 달려가 내가 지킬 수 있게 I'm the only one for you 네가 웃는 게 좋아 너처럼 빛날 꿈만 꾸게 더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여자 수다 필요 없네 싹변한 내 모습 짧아 다 너 위해 준비했어 내 눈 내 코네 입술 다 너 위한 건 내 눈 내 코네 입술 오직 너만의 연 헝클어진 머리마저 어쩜 그리 아름다워 너무 깨나 화를 내대